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김남혁이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미국 내에서 우리 공화국 영토에서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된 미군 유골 발굴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주 지사와 조선전쟁과 냉전 시기 미군 포로 및 실종자 가족연합 회장 등이 미국 조지 워싱턴 종합대학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군 유골 발굴 사업이 미조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 전쟁 시기 북조선에서 실종된 수천 명의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이다. 정부급이 아니라 민간 조직이 미군 유골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조선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미군 유골 발굴 재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조선 전쟁에 참가했던 3명의 미 국회 하원 의원들이 조선 전쟁 발발 66년에 즈음하여 연령으로 미국 정부가 조선 전쟁에서 죽거나 행방불명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유고를 찾아오기 위해 북조선과의 대화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하원에 제출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원래 우리 공화국 영토에서의 미군 유골 발굴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황천계기된 미군 행방불명자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려는 미 행정부와 조선전쟁 참전자들, 유가족들의 거듭되는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인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의하여 시작된 사업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미 관계가 첨예한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량을 베풀어 1996년부터 근 10년간에 걸쳐 30여 차례나 발굴 작업이 편향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며 당시 공동 발굴 작업에 참가했던 미국 측 성원들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와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거듭 사의를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후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전쟁 참전자 유가족들의 심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무슨 안전 위협을 구실로 유골 발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철면피하게도 여러 기회들의 유골 발굴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저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면서 유골 발굴 작업이 중단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획책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미군 유골 발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미국이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제 마음대로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서도 극악한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추구하며 미군 유골 발굴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업까지 파탄시킨 저들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